감성, 감정을 담아내는 소리.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우리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한 연애세포를 마구마구 돋게 만든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현빈, 하지원 주연의 드라마 시크릿 가든인데요. 백마탄 왕자님 스타일의 재벌가 도련님과 신데렐라 스타일 여자 주인공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드라마죠. 운명적 사랑의 과정 중엔 남녀의 몸이 바뀌는 마법 같은 사건도 있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마법을 믿으세요? 본인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떠올릴 때면 그때 본인이 떠올렸던 다양한 상상들도 함께 떠올리곤 하죠. 우리가 과거에 봤던 드라마에는 다양한 클리셰가 있었어요. 청춘 드라마에서는 언제나 주인공에게 조력자와 사랑이 함께 다가오고, 여러 고난을 겪다가 우연히 만난 기적을 통해 주인공이 엄청나게 성공하게 되죠. 우린 그런 드라마를 보며 대부분 기적을 꿈꿉니다. 아, 어쩌면 나에게도? 하는 생각과 함께요. 청춘 기록을 보며 꿈과 관련된 기적을 꿈꾸기도, 시크릿 가든을 보며 운명적 사랑과 같은 기적을 꿈꾸기도 하죠. 오늘의 감성은 마법 같은, 사실은 마법보단 간절함에 가까운 기적과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눌게요. 에이핑크의 기적 같은 이야기. 오래 전 꿈꾼 기적 같은 얘기죠. 기적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또 인생에서는 세 번의 기적이 찾아온다는 말도 있죠. 그리고 그 기적을 잡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도요. 되짚어보면 저도 그 말을 학창시절에 듣고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 나에게 오는 기적이 세 번이라면 그중 하나는 입시 결과 나올 때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요. 우리는 누구나 본인에게 찾아올 기적을 기대하고 또 그게 언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죠. 운명과 기적이 궁금해 타로나 점을 보러 가는 것이 그 예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기적은 무엇인가요? 과연 기적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자신이 바라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찾아오는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레이디스 코드의 갤럭시. 내게 전 모습 그대로 드라마 속 ASMR. 저번 주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들으셨던 곡은 가호의 시작이라는 곡으로 이태원 클라스의 OST였습니다. 아직도 그 곡을 들으면 새로이가 조이서와 함께 장가를 무너뜨리겠다는 꿈을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장면들이 타임랩스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곤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렸었죠. 기적은 과연 자신도 모르는 새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일까? 하는 물음이요. 제 대답은 곧 들려드릴 영상 속 음성에 숨어 있답니다. 그럼 듣고 올게요. 길이 어긋났을 게야. 내가 이리 살아있어서. 많이 쓸쓸했을 게야. 부디 용서하게. 김우식 씨, 최상민 씨, 네. 이지연 씨 들어오세요. 네. 붙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붙었어. 아빠! 아이고, 우리 딸. 짜장면 먹을까? 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저한테요? 네, 면접을 잘 보셔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저한테요? 네, 면접을 너무 잘 보셨어요. 5월 초 하루에 태어날 사내 아이의 이름입니다. 대대손손 세상을 밝히는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제 아이가요? 네. 저 근데 아까부터 계속 누구신지.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선우그룹 사장 김도현입니다. 사장님이요? 아유,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 근데 그러니까요, 저한테 왜 이런 과분한 걸 주시는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어요. 제가요? 네. 듣고 오셨던 음성의 출처는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신과 죽음, 운명과 관련된 다양한 명대사를 보유하며 따뜻한 로맨스로 우리의 마음을 녹였었죠. 저는 겨울 하면 이 드라마가 맨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주 퀴즈는 없습니다.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명대사라 짤막하게 들려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대사를 듣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더 나누는 걸로 할게요. 베게린 야간 비행. 확실한 게 없어도 난 코너 속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거듭해서 일어나는 기적에 본인이 이런 것을 받아도 되겠냐며 당황해하자 대기업의 사장이 네, 나라를 구하셔서요 라고 하는 대사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적이 단순히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 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처럼 기적은 자격을 갖춘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기 때문에 매일을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이랍니다.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내 이상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갈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베게린의 우주를 건너 듣고 오셨습니다. 도깨비에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기적의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 나는 수천의 사람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그러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다. 보통 사람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지.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대의 삶을 항상 응원했다. 열심히 준비한 결과 혹은 정말 순전한 운으로 기적이 본인에게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은 내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감수할 수 있었던 일들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로는 큰일 마냥 다가오고 사소한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없어 기적을 바라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또 한 번의 기적이 다가오길 바라면서 그런 아니란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백예린,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의 일을 감내할 수 없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기에 기적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적이 아닌 도구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마음속에 기적을 하나씩 품는 것은 좋고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요행에 온 신경을 쏟는 것보단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스로를 기적으로 여기는, 스스로의 발자취를 기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레드벨벳 미래. 어딘지 모른 꿈결 속에서 행복한 날도 본 것 같았어. 다가올 내일은 불안한 표정이지만 쉽게 나를 놓을 순 없네. 찬란한 빛을 향해 걸어 내리 가둘 듯한 미로 그럴 때마다 난 너를 기억해. 내 꿈을 잊지 않게 해줘. 별이 쏟아지는 곳에 우린 결국 함께 한다고. You are my future. 시간들을 건너 널 손을 잡고 싶어.